제발 슬퍼 말아요. 오랜 친구처럼 너만은 믿을 수 있게 기댈 수 있게 I promise you that I'll be right here baby. 난 해준 게 없는데 둘 다 하나지만 오늘 그댈 위해 이 노래 불러요. Tonight 그대의 두 눈에 그 미소 뒤에 날 위해 감춰왔다 아픔이 보여요. When I'm together it just feels so right. 네가 이런 말을 해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댈 지킬게. When I'm together 내 두 손을 놓지 마. 안녕이란 말을 해 내게 이 세상은 오직 너와 나기에. 외로운 밤이 찾아올 땐 난 살며시 눈을 감아요. 그대의 숨결이 날 안을 때 무엇도 두렵지 않죠. 이 세상도 어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죠. You're the only one and I'll be there for you baby. Just you and I, forever and ever.